H UBS. Ding dong, 가꾼 빵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흡수제 빵소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11월 말 치고는 아직도 따뜻한 날씨에 만족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직 차가운 음료수를 마셔도 춥지 않아 매우 행복해요. 저는 따뜻한 음료가 차가워지는 과정이 싫어 겨울에도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음료 얘기가 나온 만큼 오늘은 특별히 추천 시간을 가지며 제빵소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빠진 음료는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바로 왕십리에 위치한 카페, 갈십리의 시그니처 라떼인 아몬드 크림 라떼입니다. 아몬드 크림이 들어가 고소하고 달콤해요. 커피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드실 수 있을 만큼 샷이 조금 들어가 있어 도전해볼 만하죠. 다음으로는 스타벅스의 토피너 라떼입니다. 이 음료는 스타벅스의 크리스마스 시즌 음료로 늘 판매하지 않아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음료들과 잘 어울릴 만한 빵을 빼놓을 수 없겠죠?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요. 김승민 스키니 브라운의 이 노래가 기대어 앉아 서서히 변하다 떠난 날 그날을 떠올려봤어 어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공간에 너와 나 못하나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서 우릴 밀어내는 이런 노래가 날 자꾸 지워내려고만 하잖아 난 잠깐 쉬라고만 전해 듣는데 난 계속 매달리기만 해 바보같이 날 지워내는 이런 노래가 벼랑 끝에 날 밀어내는 노래가 난 이렇게도 싫어지는 이런 노래가 우릴 더 비워내고 일으키잖아 날 잠깐 놔버려도 좋아 난 며칠은 떠나가도 좋아 날 망치는 하루 속에 너란 노래가 나를 더 싫은 사랑하게 너의 노래가 널 잠깐 놔버려 떠나가도 좋아 날 망치는 하루 속에 너란 노래가 나를 더 싫은 사랑하게 너의 노래가 잠깐 쉬라고만 전해 듣는데 난 계속 매달리기만 해 바보같이 날 지워내는 이런 노래가 벼랑 끝에 날 밀어내는 노래가 난 이렇게도 싫어지는 이런 노래가 우릴 더 비워내고 일으키잖아 날 잠깐 놔버려도 좋아 난 며칠은 떠나가도 좋아 날 망치는 하루 속에 너란 노래가 나를 더 싫은 사랑하게 너의 노래가 널 잠깐 놔버려 지금 떠나가도 좋아 날 망치는 하루 속에 너란 노래가 나를 더 싫은 사랑하게 너의 노래가 달궈지는 오븐의 냄새, 열기, 구워지는 빵의 향기. 오늘의 빵은 바로바로 카스텔라입니다. 아, 여러분들, 모두 카스텔라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지 않나요? 사실 표준어는 카스텔라입니다. 이러한 명칭은 카스티아의 빵이라는 뜻인 포르투갈어 팡드 카스텔라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달걀, 밀가루, 설탕, 꿀 등을 혼합하여 오븐에 구운 일종의 케이크로 크게 부풀어 올라 푹신푹신하며 우유와 커피에 매우 잘 어울리죠. 많이 달지 않은 은은한 단맛과 부드러움 덕분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매력을 가진 카스텔라,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스페인 카스티아 지방의 과자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것이 포르투갈로 전파되어 카스테이라라고 불렸다는 설이며 두 번째는 포르투갈어로 성을 뜻하는 단어 카스텔로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죠. 실제로 포르투갈에서 만드는 원형 모양의 카스텔라로 추정되는 빵인 빵들로 혹은 볼로 에스폰조주는 둥근 도넛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앞서 언급한 스페인 카스티아도 성체라는 뜻의 단어 카스티오에서 유래한 국명으로 성 모양을 국장으로 삼았기에 결국 두 가지 설 모두 성을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됐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빵의 이름이 성에서 유래됐다니 굉장히 보편적이었던 카스텔라가 갑자기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본래는 간식용으로 만들었던 빵이었지만 대항해 시대에는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파운드 케이크와 함께 뱃사람들의 주식으로 쓰였습니다. 그 당시에 카스텔라는 지금보다 계란을 적게 사용하고 설탕을 엄청나게 많이 써서 거의 절였다고 할 정도로 제조했기 때문에 좋게 한 달은 보관할 수 있었죠. 또한 오븐에 굽는 것이 기본이었던 카스텔라는 오븐 없이도 만들 수 있어 배 안에서도 자체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뱃사람들이 즐겨 찾은 이유가 되었으며 더불어 오븐이 없는 일본에 전파되기 좋은 점이죠. 빅나티의 지금이 아닌데 부지럽게 만들 거였다면 그때 알았다면 결국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에 또 흔들릴 거라면 봄 바람이었다면 지금이 아닌데 아직 아닌데 오늘이 아닌데 넌 하필 오늘 왜 Baby I don't wanna waste my time 생각이 너무 많아 잊고 살았던 널 깜빠 이미 엇갈려버린 타이밍과 그걸 다시 맞추러 누가 안나 내 생각에 가사를 적다 왜 연락 한 번 안 했나 내 모습이 기억이 안 나 아니 이게 맞나 새 집과 정리한댄 짐들 또 돈 벙대면 말 안 절절한 진심을 정봉대는 널 눈치 없는 파도에 타이밍을 놓친 시침은 안 보지 들려 yeah. 근데 나는 돌려보려 해 그 시침을 시침이 되고 나를 속이고 난 지침을 반복하고 반복하며 겨울에 오너란 바람을 봄처럼 맞이해보려 해 나의 진심을 짓밟는 일이 쉬운 일이었는지 아쉬운 일이었는지는 지금 생각해보니 꽤 미 놈이었겠다 싶은 내가 애 같았어 나도 모르게 애 같았어 내가 비올 때 가볍게 건넨 그 우산은 나의 맘에 구멍을 뚫고 비가 들이치면 혼자서 물을 다 퍼내 네가 밤에 가볍게 보낸 잘 자라는 말은 내 맘에 불을 다 켜고 잠이 끼면 혼자 뒤척이다 잠을 청해 지금이 아닌데 아직 아닌데 오늘이 아닌데 난 하필 오늘 왜 Baby I don't wanna waste my time 생각이 너무 많아 잊고 살았던 널 깜빠 이미 엇갈려버린 타이밍과 그걸 다시 맞추렴 누가 아나 또 다시 좋아하렴 누가 아나 왜 연락 한 번 안 했나 내 모습이 네 모습이 따라서 일본에는 16세기 중반 포르투갈의 상인들이 나가사키에 들어오며 처음 전파되었고 이 때문에 일본에서도 카스텔라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들어온 초기에는 쇼군이나 다이묘, 즉 장군과 각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인 높은 계급의 사람들만 먹던 고급 과자였는데요. 따라서 지금처럼 우유와 커피에 마시기보다 차와 함께 먹었습니다. 귀한 음식이니만큼 외국 사신들을 대접하는 음식으로도 쓰였는데 1682년 조선 통신사가 일본의 예수도인 에도를 방문했을 때 카스텔라와 별사탕, 양갱을 대접받았다는 기사가 존재하는데 그들에게 인기가 매우 좋았다고 하죠. 추후에 재정 문제로 카스텔라를 대접하지 않게 되자 왜 대접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하니 그 시대의 카스텔라는 말 그대로 혁명을 불러일으켰답니다. 포르투갈에서 시작된 카스텔라의 역사는 일본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유명 요리 애니메이션인 맛의 달인에서 설명하기를 서양 요리는 대체로 화려한 장식과 소스 등으로 원재료를 가만히 놔두는 법이 없는데 카스텔라는 단순히 빵만 내어놓기 때문에 원재료를 살리는 일본 요리의 특성에 부합한다 라고 소개합니다. 게다가 빵 대부분이 커피와 잘 어울리지만 특별하게 녹차와도 찰떡궁합인 카스텔라는 일본 문화에 녹아들기 충분했죠. 10cm의 내 눈에만 보여. 딴 건 아무것도 안 들리고 너의 눈동자만 넘나 크게 보여. 아니 내가 정말 미친 걸까. 하루 종일 너만 생각하다 보니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아. 혹시 내가 너를 좋아하게 돼버린 걸까. 아니 내가 그냥 미친 걸까. 너는 자꾸 이랬다 저랬다가 나를 흔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헷갈리게 만들고 자꾸만 보여 꿈속에서도 억지로 피하려고 해도 보여 어디든 있어 눈 감아 봐도 네 맘은 내 눈에만 보여 내만 보여. 너의 목소리만 넘나 크게 들려. 딴 건 아무것도 안 들리고 너의 눈동자만 넘나 크게 보여. 아니 내가 정말 미친 걸까. 너는 자꾸 있는 듯 없는 듯이 숨으려 하고 나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치려 해봐도 자꾸만 보여 꿈속에서도 억지로 피하려고 해도 보여 어디든 있어 눈 감아 봐도 네 맘은 내 눈에만 보여 내만 보여 내 눈에만 보여 내 눈에만 보여. 일본식 카스텔라는 포르투갈에는 없는 물엿이 들어가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포르투갈 현지에서 카스텔라 제법을 배우기 위해 일본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카스텔라의 시초였던 포르투갈이 일본에 배우러 간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착된 문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본 어디를 방문해야 이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가장 긴 역사와 노하우를 자랑하는 나가사키 지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나가사키는 짬뽕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데요. 처음에 포르투갈 상인과 교역이 시작됐던 나가사키의 히라도 데지마 현지에서는 무려 2,000엔, 하나로 대략 2만 원 가까이 되는 가격의 카스텔라가 존재합니다. 매우 비싼 가격을 자랑하지만 빵 바닥에 얼음 설탕이라고 불리는 자라메를 깔아주는데 이 자라메가 오리지널 나가사키 카스텔라의 특징으로 이야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다만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한국의 프랜차이즈 제과점보다도 못하다 라고 혹평할 정도로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다소 둔탁하고 단맛이 강한 제품의 특성상 보편적인 한국인의 입맛에는 기대했던 것보다 특별한 맛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저는 맛있는 카스텔라를 결정할 때 부드럽고 촉촉한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쩌면 실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맛있는 카스텔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집에서 만들어 먹기 어렵다는 빵의 특징과 다르게 오늘의 빵 카스텔라는 전기밥솥으로도 구울 수 있어 오븐이 없는 우리 자취러분들도 홈베이킹이 가능합니다. 다만 푹신한 질감을 내기 위해 거품을 올리는 작업은 일반적인 케이크와 같은 방법이 아닌 노른자와 흰자를 섞어 중탕을 이용하는 방법이라 핸드믹서가 있지 않은 이상 웬만한 노력으로는 어려운데요. 이는 노른자가 섞인 계란에 거품을 내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있다면 언제나 극복해낼 수 있는 법. 집에서 만드실 때는 우선 흰자로 머랭을 만든 다음 거기에 노른자를 하나하나 넣으며 거품을 내면 됩니다. 만드는 과정이 정말 어렵지 않으니 심심할 때 집에서 한 번쯤 만들어보세요. 베게린의 우주를 건너. 나 혼자 다른 행성에 있는 듯해 여기서 네가 있는 곳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난 궁금해 상상이 안 돼 내게 좀 더 빨리 와줘 그대가 없는 이곳은 내게는 너무 캄캄해 나 여기서 두 발 벌려 그대를 안아줄 준비가 돼 있어 너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내게로 Would you like to come over to me 너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내게로 날아와줘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마 Yeah, I'm waiting for you now 이렇게 해서 오늘의 아홉 번째 빵, 카스텔라를 함께 구워봤습니다. 신기하게 제주도에서는 차례상에 잘 올라가는 빵이라고 해요. 일제강점기에 제주도민들이 돈을 벌려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돌아올 당시 고급 빵이었던 카스텔라를 가지고 와 제사상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현대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명절이 되면 빵집에서 제사상에 올릴 용도의 대판 카스텔라를 판매하기도 하며 토착화 과정에서 각종 맛을 추가하여 보리와 한라봉 카스텔라가 특산품으로 팔리기도 합니다. 한라봉 카스텔라가 굉장히 기대되는데 제주도 여행 갔을 때 꼭 사 먹어야겠어요.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흡수제빵소 영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빵 굽는 PD 안혜지, 기술의 빵돌이 김태환, 저는 제빵사 박선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HUBS